당신과 나 사랑한 건 하늘도 땅도 알아요. 당신을 다시 한번 안고 싶지만 한 번 더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그 눈물 마르고